네, 사이클롭스 오늘은 슬기가 불렀어요. 슬기. 네, 이건 사적인 방송이라서 다들 네, 사적인 방송이라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밖에 안 들어요. 네, 저 오늘은 와, 오늘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데 뭐 얘기 한번 하시죠. 민서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되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오랜만이죠. 슬기 뭐 여기서 마이크 라디오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스승의 날이구나. 스승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요? 아 저 센터 저희 아 저희 노래 하고 싶어요. 아메리카노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 근데 다 아는 건 아메리카노니까. 분들 다 모르는데. 어 왜 어떻게 빨리 올라와. 안돼. 아 얘기를 아 맞다 3초. 예 저는 아저아 닥치고 저는 김슬기고요. 네 앞으로 직접 쓰고 직접 찍는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제가 좋은 영화 하나 만들고 영화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유민아 씨. 아 왜? 유민아 씨 유민아 씨. 뭐 말해? 뭐 말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민나 에이요. 아이고 진짜 양키 오겠습니다. 네이클로버의 애교를 맡았습니다. 잉잉. 그리고 무릎 아픈 안수연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요. 아파. 수인이도. 아 수인이도. 자 수인이도. 네 막내네요. 나 막내야? 오, 반말. 막내 반란이다. 아메리카노. 자, 아메리카노. 네, 지금 하는 곡은 슬기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한답니다. 아, 안 돼,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 듣기 저, 싫다. 저만요. 준비되셨나요? 네, 원, 투. 하나 둘셋넷아메아메아메아메아메아메아메아메아메 오 좋아 좋아 좋아 싸싸싸 싸 아메리카노 깊어 깊어 깊어 자 어떻게 하노 설탕 설탕 설탕 들고 주세요 들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필때 바람피고 뭐라냐 모르겠다 노래방 가면 잘 부르는데 생각 안나 내 꿈 먹고 후식으로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메리카노 아메! 와, 자, 잘한다. 자, 잘한다. 네, 잘한다.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오늘 탐나는 보컬인데요. 아, 네, 다른 노래 가능하시나요? 다른 노래도 가능하신가요? 노래방에서 좀 달렸던 노래. 아 제가 상상 밴드의 훌라훌라를 원래 아 제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제 춤 사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 안타깝게도 목소리만으로 이 흥겸을 트위터 동영상 올려주실 수 있겠나요? 네 안 돼. 아 그러시나요? 네. 어 저 춤 안 돼요. 못 추겠어요. 네. 네 춤이 가능하시다 노래 말고. 아 근데 가사가 생각 안 돼. 가사 좀 보여줘요. 가사가 여기 없어서. 아니 뭔 라디오가 이래요. 잘 하더만. 아, 네. 그거 솜사탕 가사 아는 솜사탕 개사 잘하지. 뭐라고? 몰라 다 기억 안 나.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아우 다리 아파. 젊음이 그냥 아주 그냥. 야 말 좀 해 부끄러워. 네. 탐나는 보컬이랍니다. 탐나는 보컬. 아 저 영입해 주신 거예요 사이클롭스에? 아 피곤한데? 떠나실 거잖아요 강릉을. 네? 강릉을 떠나실 거잖아요. 아 저 드럼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브로콜리 너마저를 능가하는 개피를 능가하는 보컬로. 아 죄송하네요. 그러시군요. 아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수인이는 얘네 어때? 욕해 욕해. 잘해요. 잘해요. 라디오 게스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한다. 네 잘해요. 아싸. 네, 잘한다. 도장 찍어주실래요? 아 괜찮아요. 잘한다.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지금 무슨 멘트를 할지 모르겠어. 아 유미나가 반짝반짝을 잘 불러요. 아 반짝반짝. 걸스데이요. 어? 걸스데이. 자. 가지마 가지마 맘맘맘맘맘. 혼자 다 부르는구만. 가지마 가지마 맘맘맘맘. I love you. 슬쩍. 슬기 오늘 술. 아니요. 많이 마셨어요. 유미나가 말을 안 해요. 네. 술 진짜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 농축기름 의심해. 아 농축기름, 그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주 방송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네.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사이클롭스 아, 막 다음에 저 해도 돼요? 다음에 음주 방송. 졸업을 하고. 아 졸업을 하고. 아 여기 경찰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나 봐요? 아 들어도 상관없지만. 아 상관없다고요? 네. 잡혀가는데? 아, 괜찮아요. 쌤 여기 수갑 차시는데요? 아 괜찮아요. 잡아가세요. 아. 증거 있으신가요? 이건 말뿐인데. 정말 말뿐이니까. 네. 저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술을 먹게 된다면. 아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저 미성년인데 괜찮은가요? 어머니가 허락하면 괜찮잖아요. 괜찮으시다고 이미 말씀하셔서. 일촌 그 뭐야 가족 관계에서 그거 되면. 허락 동의서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 뭐 동의서까지 써야 돼요? 아, 같이 있어야 아, 돼요? 안타깝네요. 아.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대동하고 네. 한번 문어와 함께 네. 네. 달콤한 아, 보호자 입행하에 그러면 아, 같이 오시죠. 같이 아, 라디오 쌤이 출연. 보호자 해주면 안 되시나요? 저는 일단 보호자가 될 수 없지 않아요? 네. 타인이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인으로 하시죠, 저와. 거절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아. 자꾸 이거 라디오가 슬기 방송이 되는데. 네, 그러게요. 제가 좋다. 좀 이번에 양키한테 좀 옮길게요. 오늘 대책 없는 라디오는 슬기에게 넘기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왜? 저 부담스러워요. 김슬기 아! 아니 멘트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DJ가 멘트를 안 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송입니다. 안수현의 아이유. 안수현의 아이유. 나 죽겠단 말이야, 동네도. 저 죽겠어요. 진짜 불러요? 아니 멘트예요. 멘트하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넘기면 어떡합니까? 자기 라디오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 기타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빈섭. 오, 오빠. 전 지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이거 어디면 안 돼요. 저한테 옮기면 안 돼요. 이거 아무리 대책이 없어도 이거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빨리 좀 도와줘, 너네. 훌라스, 베이비. 훌라스, 베이비. 먹기 너무 좋아해. 훌라스, 베이비. 주말이 이따가 미안해. 내 맘대로 신나게 놀아 인생 뭐 있겠어 내 맘대로 매일 물을 그렇게 하루하루 작게 아침이 오는 세상도 그리 나쁘지 않잖아 헤이요 비밀이 먹고 잡으면 드라마지 방송에 미쳐 너무 시끄러운 관계로 제가 끊어야겠네. 자 우리 뭐 오늘 여기 사이클로스 오랜만에 왔는데 시험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 네. 자 여기 마이크에다가 네. 네. 아 좋구나. 시험은 잘 봤나? 시험이요? 아니야. 마이크 꺼. 수학 15점. 15점. 괜찮아. 난 하나만 준 줄도 있어. 아 진짜요? 아 멋있어. 너 세 개다 세 개. 아싸 이겼어. 수인이는 시험 잘 봤어? 못 봤어요. 정말 그래. 대충 하는 멘트네요. 그쵸. 저분 엄연히 라디오 어디 진행자 아니신가요? 아 그쵸. 아 이거 좀 제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꿈꾸라와 옹꾸라와 네, 여러 개 들어왔는데 저건 아닙니다. 아, 연습을 그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네, 계속 하시면 늘겠죠. 지금 슬기님이 지금 너의 자리를 뺏고 있는데. 노리고 있다. 근데 무슨 라디오인지 안 들어본 적이. 좀 해. 뻘쭘하지. 아, 좀 왜 저만 말하는 거죠? 양키 말하면 안 돼요. 자, 양키. 호! 양키고 호! 간 거야? 가지마. 네. 가지마. 뭐 하시는? 네. 아무튼 뭐 오늘 스승의 날. 네. 스승의 날이었는데. 네. 아 일요일이라서 좀 재미가 없었겠다, 그지? 아, 학교에서. 그러게요. 아 뭐 학교는 필요가 없고 저희들에게는 네, 강릉시 영상 미디어 센터에. 센터 쌤들밖에 없죠. 남기 쌤이 없었지만 성공적인 파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스승의 날 파리. 그렇죠. 거기서 뭐 하셨나요? 아 저희가 일단 네 뭐 아 저희가 지금 아카펠라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네, 선생님들 파티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이 오프닝인 거죠. 네. 네. 자 한번 보였습니다. 자 일단 자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너 이쪽 여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잠시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청취자분들. 자, 시작. 너가 시작해. 인사가 없잖아. 자, 너가 먼저 하는 거야. 인사가 없잖아. 너가 빠밤 해. 쿵짝쿵짝이잖아. 쿵짝쿵짝 하고 돼. 쿵짝쿵짝. 빨리 쨍. 쨍. 1, 2, 3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빰. 이거예요. DJ 어디 가셨나? DJ 오세요. 죄송해요. 아. 참. 좀 그렇다. 아니 쌤도 좋게 보셨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제가 듣긴 들었는데 조금 저게 뭔가 하면서 봤지는. 아 근데 이거 이 오프닝의 포인트는 안수연의 발입니다. 네. 안수연 씨가요. 무릎이 아프지만 이 무릎을 아픈 걸 헌신하면서 이게 얼굴을 가리고 열심히 그 스텝을 밟았어요. 다이아몬드 스텝도 아닌 것이. 혹시 사진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 사진도 있나요? 아, 그 남현이 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저 앞에 계시네요. 아, 네. 저기 열심히 기타를 치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의 아이패드에 이렇게 열심히 편집을 해놓으셔서 나중에 뭐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남현이 형한테 직접 가서 뭐 말씀을 해보세요. 안수연의 현란한 스텝이라고. 아, 그 첨부 해도 될까요? 라디오 올리는데 같이. 아, 저희야 저작권 없고 저 네. 남현이 형과 적절한 타협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되겠네. 그죠? 너의 초상권 없어. 안수연이 지금 초상권을 제기했는데 안수연의 초상권 따위 없습니다. 벌레니까요. 곱등이니까요. 지금 네, 마이크가 네. 너무 커서 지금 소리가. 죄송해요. 그 뭐야? 근데 지금 계속 있는 동안 우리 자기소개를 안 했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까 한 거 아닌가? 아 다시 해요?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학교도 다 해요? 정식적으로? 아니요 그럼 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네 명의 핵심적인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슬기라 합니다. 19이에요. 네. 꿈은 영화감독이고요. 다음. 안녕하세요. 부끄러. 저는 피를 맡고 있는 유미나입니다. 피를 맡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헤모글로빈. 저 오늘 무릎 부상을 겪고 있는 안수연입니다. 티얼스 부르고 무릎이 망가졌죠. 인닝이라고. 안녕하세요. 애교를 맡고 있는 닝닝입니다. 닝닝닝닝닝. 아우 더러워. 더럽습니다. 자, 수인이. 나 안 해도 된다. 여기 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안 해도 돼요. 저는 나라볼까 진행자 PD 수인이입니다. 아, 네. 다시 들어주시죠. 다음 방송에 언제 나오나요? 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첫 경험. 아, 그렇구나. 자, 첫 경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의 첫 경험은 어떻게 아니, 되시나요? 저 말고요. 본인의 내 인생의 첫 경험 뭐 얘기해 보세요. 네. 첫 경험이요? 네. 뭘 말하는 거죠? 아니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첫 경험. 얘기하세요 빨리. 얼굴이 지금 쌔 빨개지고 있는데. 얘기해. 아니 난 그냥 첫 경험이라 그랬는데. 아니 뭐 시험을 처음 봤다거나 이런 거. 100점을 처음 맞았다거나. 안 할래요. 아 그래? 비밀 비밀. 자. 그러면 DJ의 첫 경험을 물어보죠. 저의 네, 첫 경험. 진유 쌤의 첫 키스. 저의 첫 키스는. 혀를 놀려야 됩니다. 입술 부딪힌 거 말고. 혀를 놀려야 합니다. 네, 갑자기 19금 방송이 돼버리네. 네. 괜찮네요. 그렇죠? 첫 키스 19금 될 수 있지. 그렇게 19금이 되게 하셨나 봐요. 말라고 김승희 정신 차려. 19금이 되게 하셨나 봐요. 초딩도 키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넘기? 얘기해! 얘기해! 하! 얘기해! 하! 현 여친이 아니신가 보죠? 저도 네, 키스하고 싶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어서요. 아직 거짓말, 첫 키스는 거짓말. 첫 키스는 못 해봤고요. 거짓말? 아 진짜예요? 내가 몇 년 사귄지 알고 있는데? 네, 몇 년 사귄지 알고 있는데 뭐 안 할 수도 있죠. 어제도 있잖아. 어제 누구야? 누구랑? 누구랑? 수고이 됐네. 아너 매일매일 첫 키스. 아 이거 도저히 지금 청취자분들이 욕할 것 같아. 아 이 지금 DJ분이 마음속으로 욕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들렸나요? 맞아요. 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독심술 하거든요. 그렇구나. 독심술. 독심하면서. 그러면 슬기님의 첫 키스는 언젠가요? 저 첫 키스는 안 해봤어요. 아 진짜 안 해봤어요? 설왕설래 안 해봤어요. 손은 잡아봤죠. 손 잡고 안아봤습니다. 안아봤어요? 포옹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포옹에 따뜻하던가요? 아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가요? 두 남자 포옹을 해봤는데 어차피 제 남친 지금 라디오를 못 듣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역시 포옹은 안두근거렸잖아. 키가 맞아야 합니다. 아 이게 폭 안기는 감이 있거든요. 야한 영화 본 것도 말해주지. 야한 영화 봤어요 둘이? 누가? 내가? 누구랑? 초딩 때 나온 거. 아 제가 초딩 때 네. 같이 공짜 영화를 본답시고 도서관에 갔는데 네. 그날 하필 잘 몰랐는데 영화가 발레교습소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초딩이었는데 5학년짜리더라고요. 발레교습소가 야해요? 아 갑자기 윤계상과 저기 누구지? 김민정인가? 아. 이민정인지 김민정인지 갑자기 막 하악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하악이 뭐예요? 숨소리. 신음소리를 하악하기로 표현해? 아 신세대들은 그래요. 아 진짜? 네 저희 전 신세대. 신기하다. 발레가 좀 숨차는 운동이잖아요. 발레가 숨차는 운동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그렇구나. 하악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절대 이회수 선생님의 소설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고이 됐네. 자 그러면 뭐 형 노래 할 거 있나요 혹시? 배불러서 그럼 쉬었다가 하시고 또 슬기 노래 하나 더 하시죠. 몇 개 불렀는데 하나 불렀는데 두 개 불렀어요. 하나 제대로 불렀는데 싫어 하지 말든가. 아이 뭐 부르지? 네 손썼다? 앵콜로 청 금지는 아무래도 진아 언니 거니까 게다가 지금 제가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럼 네가 불러. 진아 누나 앵콜로 청 금지 부를게요. 아 저 안 부른다고 안 했는데. 네? 부른다 안 했는데. 야 근데 브로콜리 넘어져가 따로 있는데 진아 누나에게 허락을 받고 있어. 안 네? 뭐라고요? 악보가 있으셔야 한다는데요? 안 되지 않나요? 아, 왜 악보를 꺼내시죠? 저 그 가사 써져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저기 조심. 좀 약간 헷갈리는데? 우리가 다녀올 수 있구나. 아 솜사탕? 솜... 어떡하지? 근데 벌써 악보 찾으시는데? 어떻게 해? 큰일 났다. 안 돼. 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 가렵네요. 아니 좀 DJ분이 너무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가렵... 어디가 가려운지 정말 이마 여드름 난 자리가 너무 가려워. 네 지금 안수연에 대해 소개하자면요. 네, 안수연이란 존재는요 사실은 벌레입니다. 아 곱등인데요. 요즘 곱등이 언제 한번 곱등이가 많이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네 그런 곱등이들의 모태인 거죠. 네 창조신. 아 멋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자존심이 높은 것도 있어요. 엄마 같은 면도 있답니다. 제가 옷 입은 거 맨날 욕해요. 어쩔 수 없죠. 뭐 본인과 안 맞는 취향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 잘 불러요. 아이유 제가 얘만큼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은 봤지만 제가 노래방에서 볼 때마다 아이유 곡을 그냥 연달아 네 곡을 한 적이 있는데 뭐지 괜찮아 뭐 불렀대? 괜찮아 뭐 괜찮아가 뭐야? 괜찮아 아 있잖아 네 있잖아 괜찮아 아 한번 그 아이유 퍼레이드를 한번 시켜봤는데 애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었어. 아 맞아 다음날 아주 목이 아주 죽을라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싶다가도 네, 쓸데없이 집념이 강한 것 같아요. 뭐 본인 못 듣는 척 하는데 강해요 집념이. 맞죠? 고맙대요. 저 착하죠. 멀리 들릴 텐데 이렇게 바로 전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착한 걸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네, 제가 무교거든요. 아 근데 제 윗집 할머니가 아 미치겠어요. 종교를 가지라고. 교회가 좀 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새롭게. 아 진짜 DJ분 너무 대체 없는 거 아니에요? 게스트 보고 말을 이유라면은 기타 분도 좀 뭐 말하시면 안 되나요? 진행 트레이닝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어 정말요? 부끄럽네요. 제가 좀 라디오 많이 들어봐서 이제 돌아왔어. 이제 돌아. 아 돌아왔는데 악보를 못 찾아서 그냥 안 부르는 걸로. 네. 아니 그냥 하시죠. 그냥 감으로. 감이 없는데. 진짜 불러요? 미치겠네. 진아 언니 앞에서 못 불러요. 네? 어떤 거요? 자, 네. 지금 기타 악보를 가지러 가시나 본데. 계속 얘기를 네. 슬기는. 저 오늘 단독인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미나에게 물어볼게요. 하이. 미나는. 뭐야 슬기랑 같이 다니면서 창피하다. 많아요. 자. 있습니다. 많죠. 많은데 어떻게 많나요? 길 가다가. 네. 봉지 라면으로 네. 라면 먹고 다니고요. 네. 봉지 라면으로? 아 그 왜 그 뽀글이 길거리에서 먹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거예요. 어떻게 먹어 그걸? 너무 창피했어요. 빨대로 솔직히. 국물 꽂아 먹고. 우와 어디서? 학교. 학교에서 가면서? 네. 아침? 아니 편의점에서 잠깐 사갖고 들어갈게. 맛있겠다. 근데 이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그 봉지가 녹아서 몸에 안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 슬기는 미나의 슬기는 미나고요? 미나는 이럴 때 참 좋더라. 아니 지금 갑자기 이런 순수 감동적인 방송으로 넘어가시려면 큰 오산이고요. 네. 전 얘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구나. 아 농담이고요. 네. 얘는 참 소심해서 참 마음이 약해요. 힘쓸 때 좋고요. 맞아요. 통뼈고 네. 헌혈을 잘해요. 헤모글로빈이 왔다죠. 그리고 하여튼 애가 마음이 열려서 그 헌혈증 필요할 때 연락하면 되나요? 그럼?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A형이에요. 아, A형. 그 많은 A형 쓸데 없죠. 트리플 A형. 맞아요. 아, 그래. 애가 너무 소심해요. 별거 아닌 거 같고 난리가 나요. 난리. 한솔이요. 양키는 어떤 양키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다? 아 양키 처음 만났을 때가 2학년 되기 전, 아 맞아요. 딱 겨울 방학이었는데 제가 양키는 원래 유미나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아 양키 처음 봤을 때 까진 애인 줄 알고 제가 까진 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안 좋아합니다. 네. 까진 아이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좀 껌 좀 씹고 껌 좀 씹고 코도 팍고 다니고 네. 이게 치마 대박 짧고 좀 아. 남에 대한 배려를 모른달까요? 아. 그 그러면 그런 거 안 좋아. 양키 한솔이는 슬기를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 신기했어요. 뭐야? 뭐가 신기했어요? 나무 같은 신발과 나무? 나무? 말했죠. 나무 같은 신발. 그때 어떤 신발 신고 있었는데요? 그냥 초년. 갈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츠. 아까 자기. 네. 자신. 그러니까 그러면 양키가 정말 이거는 정말 못 신겠다 하는 신발을 신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발을. 아 네. 그건 어디서 구해하셨나요? 아 그거요? 선덕여왕 쇼핑몰에서 엄마가. 엄마가 사줬어요. 제가 부츠 아. 얼마였지? 4만 얼마였는데? 4만 6천 원. 와 비싸다. 엄마가 네. 저는 저 싼 거를 좀 좋아하는데 엄마는 이게 비싼 게 좋다. 아. 싼 건 개살구다. 개살구 맞아? 빚져온 개살구. 아 빚져온 개살구.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양키한테. 네. 양키는 또 곱둥이를 봤을 때. 곱둥이를 봤을 때? 없어, 곱둥이 아니야? 곱둥이는 아이팟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아이폰? 아이팟. 아이팟 왜? 아이팟이랑 그거 스피커 밖에 있는 거 그거. 그러면 수연이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수연이는 네. 그래 감독 모드로 가야 되는 거지. 미나를 그래 미나를 처음 봤을 때. 똑같이 그냥 미나를 봤을 때 미나는 참 이럴 때 참 나쁘더라 이러. 그러니까 얘가 때릴 때 그 이렇게 아 이거 맞아 보셔야 아는데 살을 이렇게 열고 뼈를 때려요. 딱 그 있어요. 그런 이렇게 느낌. 살을 열고 뼈를 순간적으로 탁 치고 빠지는데 네. 맞으면 피멍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왜? 재밌으니까. 변태인가요? 네. 들켰다. 미안해, 유민아. 네, 저 마이크 주시고요. 자. 네, 지금, 기타가 준비됐대요, 슬기님. 네. 자, 슬기가 또 부릅니다. 앵콜 요청 금지. 저 이거 가서 봐야 되는데. 나 코드를 봐야 돼. 아, 뭐야. 어디 시. 안 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해도 더 이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말아요. 잡는 척이라면은 여기까지만 제발 내 마음 설레게 자꾸만 바라보게 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미련이 알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때 그 마음이 응하고 다시 오나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무런 표정도 안 제발 내 마음 설레. 제발. 맞아요? 다시 해요? 어. 네. 제발 내 마음 설레이게 자꾸만 바라보게 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미련인 걸 알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때 그 마음이 응하고 다시 오나요. 다시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해도 더 불러요? 더 이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말아요. 내 누적이라면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덕원 씨를 좋아해요. 보컬 참 좋네요. 아 정말요? 영입하고 싶어요? 네. 아 기다리세요. 오시면 안 돼요. 진심입니다. 아 진짜요? 나는 가수다인가요? 슈퍼 사이클리스트 케이크. 드럼 보컬 좋겠다. 와, 잘하네. 잘합니다. 저보다 잘하는데. 멋있다. 또 얘기해봐. 보컬 진짜 훌륭합니다. 네, 훌륭하죠. 기타가 망쳐갖고. 홍대 가서 또 여신이 되겠다는. 네. 영화 감독도 하고. 네. 홍대 여자 되겠다고. 여자 사랑? 홍대 계집이랍니다. 네. 저 맥주가 왔네. 먹으면 안 되지. 부모님을 동의하에. 엄마 먹어도 되지. 그렇죠. 네. 맛있겠다. 노래 하나 할래요? 어떤 노래 할까요? 원하는 걸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노래 중에. 아니면. 전 잘 몰라서 연습한 노래가 없습니다. 나는 나비요? 오. 힘들겠다. 네, 나는 나비. 진짜 해요? 나 연습 이거 되게 오랜만에 불러요. 진짜 노래 연습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할까요? 네, 알겠어요. 할 수 있죠.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상처 많은 번데기 죽여 우리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많은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나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감사합니다. 기타 소리 좋은데요? 기타 소리 좋은데요? 네. 새 거라서. 새 거라서 기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파이브 파이브 밀리언. 파이브 파이브 밀리언. 파이브 파이브 밀리언. 피부티? 몰라. 아무튼. 56만 원입니다. 아, 56만 원이랍니다. 네. 네, 분위기 다 높여놨는데 또 떨궈놨네. 되게 오랜만인데 힘들다 진짜. 연습을 하긴 해야겠다. 그쵸. 고마워요. 네. 고마워. 다음주 일요일에 공연인데. 다음주 일요일날 택시부 광장에. 아, 택시 아니구나. 택지! 택지죠? 아, 장소 미정이고. 노무현 추모 행사에. 네. 이제 그냥 노래를 할 것 같은데 네, 재밌게 저희 분위기 한 번 더 할까요? 아, 어떤가요? 어떤가? 지금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지금 벌써 녹음한 지 40분 지났어요. 예.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죠? 이거 막상 해보니까 재밌죠? 네. 아, 그쵸. 좋겠네? 오케이. 잠깐만요. 가사. 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질 않아도 아름다워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틀렸구나 죽겠네 yeah. 죽겠다 가사야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면 어쩌나 이러다 진짜 숨이 덜컥 멎으면 어쩌나 그대의 눈가에 눈곱이 내게는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쓰다진 음을 So nice, so nice, so nice 싸울 시간이 나질 않아. 나나나나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면 어쩌나. 이러다 진짜 숨이 덜컥 멎으면 어쩌나. 그대의 잇몸에 김가루 내게는 이번에는 가사를 또 틀렸어. 잘했어. 네. 가사 좀 외워요. 아,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전문 보컬이 보이네. 아, 전문 보컬이 이럴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그쵸? 하, 오늘 이거 방송 보면서 느낀 점이 뭔가요? 조수인 PD님. 아니. 아 근데 제 거랑 되게 달랐어. 나라볼 거랑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게 대본이 없잖아요. 저희는 좀 대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여기는 대본이 없이 하는데 잘 나가니까 좀 부럽네요. 슬슬 슬슬. 아 그쵸. 우리 잘 나가나 봐요. 그죠? 잘 나갑니다. 저희 일진이에요. 우리 일진이에요. 뭐 라디오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네 지금 하기 싶어요? 가끔 게스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저 고정 게스트 해주세요. 고정 게스트까지는 힘들고요. 아, 안 돼요? 2주 격주 하죠. 격주. 저 격주로 방송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격격주. 격격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방송에도 아마 슬기님이 등장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아. 네, 슬기님 지금 나라볼까로 넘어갔네요. 나라. 그래요. 아무튼. 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지금은 5월 15일 9시 53분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오늘 마홍집을 갔다 왔어요. 이사하는 집 마홍집을 갔다 왔는데 정말 아니 아직 내일 이사하는데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위촌리보다 좋아요. 네. 어단리에 있는데 와 그러니까 딱 길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저는 펜션 같아. 놀러 가는 기분이에요. 앞에 막 정원도 있고요. 바베큐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정원에 금붕어 있나요? 금붕어가 없고 물레 방아. 우와. 거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멀어서. 네, 찾아가시죠. 그쵸. 네.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전 계속 얘기할 걸 요구합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자. 됐어요. 마이크 안 주신데 저 삐졌습니다. 네. 네, 마이크 드렸어요. 뭐 얘기하라고요? 네, 얘기하세요. 뭐 저희 뭐 오늘의 뉴스라 할 거야. 네? 네. 얘기하세요. 뭐 스승의 날 파티한 거랑. 네. 뭐 수업 들은 거랑. 망했고. 안수연이 티얼스 부르다가 무릎 부상. 그거. 아파요. 뭐 자꾸 주지 마. 한번 주고. 현재 남자친구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요새 잘 하나요? 아, 제가 못해요. 아, 제가 문자 좀 그런 거 이렇게 뭐랄까 매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통신 매체를 귀찮아합니다. 일부러 좀 귀찮은 척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밀당 못해요. 아, 밀당 못 해요. 밀당이 아니고요. 시켜서 안수연이 시켜서요. 수연이도 아 없는데 연애... 이론이 아주 빠삭합니다. 네이트 온 판으로 꿰찼어요. 지금 바로 실전 들어가면 글로 배웠대. 안수연 남친이 탔습니다. 11월에 생긴답니다. 당신이 바로 그 11월의 주인공. 싫대요. 그리고 참고로 유미나는 타로 카드에서 나왔는데 남친이 없댑니다 올해. 괜찮아요. 없대요. 없대. 없어 보이죠. 공부나래요. 공부나. 계속 얘기해요. DJ가 이렇게 대책이 없어도 되냐고요. 몇 번을 말하지만. 아, 대책 없는 방송이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진행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청자분들? 아니라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아, 정말. 지금. 개뿔이래요. 그 2회 방송 들어보셨나요? 2회 방송. 저는 네. 저는 그거밖에 안 들어. 들어보시면 끝나. 저분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아, 저처럼요? 저의 라이벌인가요? 네, 여기서 고백을. 아, 저 고백이요? 뭔 고백이요? 라디오 나오신가요? 라디오 아니요. 고백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들어보세요. 2회 때 방송을. 드럼만 잘 치시는 줄 알았더니 고백도 잘 하시는 줄. 맨정신 아니에요. 맨정신 아니에요. 저도 저희도 지금 맨정신이라서.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고백을 하셨어요. 진지하게. 네. 결혼하자 이랬어요. 누가야 결혼하자. 안 보이셔. 어디 가셨지? 어디 계셨지? 숨으셨어요. 부끄러우셔서. 2회 때 맨정신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2회 방송을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안 나오신다네요. 네, 인기 절정의 용무기 형. 그죠? 용무? 솔로 하나 하시죠, 형. 그거 CN블루 그거 해주세요. 그거. 아이, 사랑비. 아니, 그거. 그 사람 그 누구냐? 보컬 누구야? 정용화가 그 서현 반말송이잖아. 아니 서현이랑 같이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말송이라고. 아, 같이 부른 거 말고? 그 뭐 있잖아. 뭐야? 지금 말고 와, 답답. 지금은? 아, 로그. 아니. 네. 통기타로 네, 치는 여러분들은 건데 첫사랑인가? 고백인가? 네. 뭐지? 친구들끼리의 싸움을 듣고 계십니다. 뭐 지은 거 있잖아. 네, 노래 고르는데 참 오래 걸리죠. 저도 음악 방송이 되고 싶지만 지금 음악을 준비한 게 없어서. 아니 DJ가 네. 음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제대로 안 합니다. 아, 제가 진유 쌤의 노래를 부르는 거를 여태 좀 아 맞아요, 사랑비다. 사랑비. 아 맞아, 사랑비. 사랑비는 김태우죠. 네, 죄송합니다. 그때 부르셨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여기 사이클롭스에서 드럼을 배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봤는데 제가 이때 여친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멋있다. 아 제가 통기타 치는 사람한테 미칩니다. 아 멋있더라고. 보고 싶었는데 안 되나 봐요. 풍변이라니. 풍변? 바람이 떠. 바람이 떠. 두두두. 지금 안수의 집에서 전화가 왔나 봐요. 엄마가 오라네요. 어제 1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아, 어제 1시 반에 들어갔대요. 맥도날드 세 명. 아 맥도날드. 아 왜 그랬게요? 자, 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아 여기 있잖아요. 내가 말해? 내가 말해? 아 편지를 수세나 편지를 꾸몄는데. 네. 실천 아저씨께 말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옆에 술 취한 아저씨가 너는 대학생이냐? 공부 안 하냐? 얼굴이 대학생으로 보입니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스승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 공부 안 하니? 그래서 고3이긴 한데 이랬는데 어디 학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요고라 말했습니다. 강일인데 저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높기 때문에 양키를 배신하고 강요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쟤네 공부 잘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욕은 했지만요. 나쁜 놈들. 아 거짓말을 했다. 아 거짓말했다가 아니라 좀 재수없다로 말한 것 같아요. 뭐 강요고면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아도 되나 뭐 이런 건가 보죠. 공부 안 해요? 어 맞아 맞아. 공부 안 해요? 이랬어요. 아... 자,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술 먹고 곱게 집에나 가세요. 뭔 맥도날드에 와서 그러십니까? 네, 집에서 가서 코 자세요. 네, 들으셨죠? 술 먹고 지랄하시는 분들 코 자랍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말고. 길거리에서 말고 맥도날드죠. 네. 아, 어디 길가다가 토하는 여자. 저 뭐 수연이는 어머니한테 하실 말 없나? 할 말 없나? 곧 들어갈게요. 자기도 늦게 다니면서. 아, 어머니는 또 개인적인 일을 하시겠죠. 어제 노래방에 있지. 우리 엄마 노래방에서 나보고 왜 안 들어가냐고. 자기는 놀면서. 아, 이 방송 꼭 들려드리세요. 네. 네. 네,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미나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집에 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욕 갔다 올게. 왜 오지? 계속 있고 싶은데. 아 저도요 있고 싶어요. 아 저도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아. 맞아요. 진유 쌤이 절 책임져 주신다면. 네, 네. 에이. 집에 가지 마. 아우 안 되겠다는 애. 양키. 왜요? 예, 마지막 우리 양키고. 방송 마칠까 하고.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뭐 가련. 계속 하죠 뭐. 네. 네 계속 하죠 뭐. 하나 둘 셋 콜. 네. 콜 좋습니다. 그럼 뭐 이제 지금 55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네. 5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 네, 그렇죠. 네. 5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요? 네. 그러면 수능이 끝나면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수능이 끝나면? 네. 아 공연도 공연이지만 호프집 정정당당히 들어가기. 아. 저 호프집이 좋아요. 아 그리고 뭐 미나는? 아, 이렇게. 네, 수연이 먼저 이렇게 아, 돌아가면서. 수능 끝나면 술 안 줘요? 근데 가. 거의 다 줘 그냥. 수능 끝나면 안 줘요. 단속이 좀 심해서 그렇지 그 골목 가면 줘요. 수능 끝나고 못 들어가요.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단속이 심해서 못 하겠네요. 네 못 들어가요 수능 끝나고. 난장가. 라고 했습니다. 네 어머님한테 누가? 어머님한테 방송 들으시라고. 엄마. 어때 지원 좀. 뭐 수능 죄송합니다. 수능 끝나면 호프집을 가겠다 슬기고 수연이도 같이 호프집을 가겠다. 그러면 호프집을 간 다음에 수능 그 표로 네. 할인을 받으면서 돌아다닐게요. 아, 수능 괜찮지? 수능 수연표 가지고 할인을 받고 다니겠다. 당연하죠. 제가 그거 뽑아야죠. 수능을 두 번 봤는데 네.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강릉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바보네요. 네, 서울 가서도 서울 가면 되잖아. 서울 그럼. 가서도 뭐 할 게 없던데? 아 진짜? 응. 공연, 찾으면 많아요. 아 그래 미안합니다. 바보. 쌤이 바보네요. 바보. 난다요. 바보. 많아. 자 미나는 뭐 수능 끝나면? 전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아 뒷두공 막 빠져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전화 온단 말이야. 아 그럼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네. 엄마 핸드폰 좀 스마트폰으로 안 돼. 어, 양키 우리 양키. 저는 핸드폰을 살려주세요. 아 눈물. 공부한다고 그 뭐야 전화를 받는 것만 하게끔 됐는데. 네 문자만 옵니다. 전화도 안 와요. 문자만 오는데. 좀 깝쳤어요. 어 공부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아, 그쵸. 싸이와 페이스북과 제일 업데이트 때도 다이어리 네 개씩 쓰고 하루에. 그쵸. 500장 올리고 사진. 여러분들은 지금 고3 수험생들의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클럽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춤 막 출 거야? 어, 클럽 가보셨어요? 어떤 클럽이요? 락 보는 클럽엔 가봤지만. 락 보는 클럽? 아, 락 보는 클럽. 빵 이런 거. 빵. 홍대 클럽. 빵이나 타나 뭐 상. 그러면 수능이 끝나면 이제 호프집을 가겠고 그다음에 핸드폰 살리고 뭐 남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고 싶진 않나요? 아, 저 이럴 때 11월달에 생길 거잖아. 아 안수현은 네. 11월 뭐 어떻게 생긴대요? 그러면 안수현은 남친이랑 돌아다니겠고 유미나만 외롭게 남겠군요. 아. 감사합니다. 안수현은 왜 11월에 생기죠? 아, 그 타로를 보러 갔는데 네. 저희가 연애운하고 적성운을 봤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실수로 남친 운을 봐서 뭐 아는 내용을 다 까발려지기만 했고 제가 별로 이득을 못 봤는데 안수를 보시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너는 11월에 남친이 생긴다. 어떻게든 누가 소개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보려 했는데 완전 아 좀 뭔 뭔 버섯돌이 같은 놈이 걸려가지고 제가 안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네. 왜 내 말 다 했는데. 사람한테 그러진 말고. 아. 사람 싫어해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아, DJ가 이렇게 귀가 안 좋아도 되나요? 아, 제가 헤드셋 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건가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알겠죠.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으시나요?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아마 알아듣는다는 이걸 듣고 계신 나연 양이란 분은 네. 나연 양이시네. 나연 양이란 분은 I love you. 못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연 쌤 사랑해요. 네. 그렇죠. 남은이 형보단 아니지만. 왜 남자 친구랑 안수는 11월 달 놀러 가고. 안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미나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아, 제가 보기에는 그럼 올해 네. 수능 말고 올해의 목표는 뭔가요? 올해의 목표. 아, 저 먼저 얘기하나요? 저 먼저 네? 얘기할까요? 해요? 네, 마이크 들고 계시는데. 아, 저 올해의 목표는 뜨겁게 꿈을 향해 정진하는 겁니다. 아, 예. 네. 너무 감동적인 말투인데? 네. 오글오글. 수연이도 뭐 올해 목표? 뭐 올해 목표?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미나도 대태야 대태야 아, 대학은 저도 못 가가지고 뭐 얘기해 줄 게 없네요. 네. 아 좋은 대 좀 보내. 아 좋은 대학이 뭔가요? 좋은 대. 네? 취업이 잘 되는 곳? 아니 강릉만 뜨게. 아 강릉만 뜨게. 아 강릉만 뜨면 저희 강원 도립대. 안 돼요 성적이. 아, 도립대 강원 도립대 주문진. 아 도립대. 아 도립대. 나 강원대라 들었다 지금. 네 뭐. 다르지. 강원 도립대는 화교가 많이 다닙니다. 화교 제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한 소리도 뭐 올해 목표 뭐. 어렵나? 저는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아, 새언니. 아, 새언니. 빨리 구한다고 말해. 새언니를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광고 듣고 오시죠. 오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오빠 30살입니다. 아, 30살 결혼. 빠른 파리. 괜찮아요, 저희. 아, 결혼도 안 해. 저번에 오빠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뭐 수인이도 올해 목표는 결혼. 결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야, 2학년인데 결혼하실 분 야, 네. 결혼하실 분 빨리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 빨리 빨리 나. 뭐 딱히 너네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뭘 그쵸? 뭘요? 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네. 딱히 하고 싶은 거요? 아, 저 키스해 보고 싶어요. 아, 제가 언제 저기 아뜨리의 낙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키스의 맛을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판을 봤어요. 네. 그게 뭐 키스를 해본 사람이 이렇게 쓴 건데 아, 정말 경험담이 너무 실제 같아서 제가 가슴이 다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혀 무슨 이런 키스 방법이 있더군요. 막 입천장을 훑는데요. 상대방의 입천장을 훑는데요. 죽었다. 죄송합니다. 대신 아, 네, 듣다가 참 좀 그렇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죠? 그때 그 시절 나는 그녀의 집 앞에서 손을 잡고 네. 손을 잡고 바이바이 집에 가지 마 베이베 이러면서 집에 안 가. 뭐 할 건데요?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3년까지 집에 가지 말아줘요. 잠깐만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잠들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요. 혹시 모르니 저기 대문을 잠가줘요. 잠가 방문을 닫아줘. 오늘은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I'm not strong. 내게 안길래. 네, 진짜 너희들 짱이다. 그쵸요? 와. 할 말을 잃었어 지금. 오늘 라디오가 굉장히 제일 활기찬 라디오가 아니었을까. 그쵸. 네. 이거 카페에서 안 해도 되네. 언제 그렇게 해야지. 저희 계속 부르시라 할까요? 아, 뭐 시간이 된다면 항상. 저희 콜. 아, 콜. 저희 매주 일요일날 양키는 노콜이랍니다. 격격주로 하겠대요. 좋아요. 그러면 2주에 뵙겠습니다. 일요일날. 어? 진심이에요? 네. 전 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하신. 저희 얼마 전지 괜찮아요. 저 네. 학교 수업 듣고 있는데도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수학 시간이면 튀어 나갑니다. 저 학교로 저희 공연 가면 안 될까요? 어, 좋은데.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제가 방송 운동장 와서 하고 계시면 애들이 모여 들어요. 아, 진짜요? 한번 그냥 교장실을 뚫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사이클롭스 하니까. 아마 이수호가 먼저 나와서 뭐 하는 거냐고. 강일 교감이 잘생긴 값을 해요. 아. 네, 모든 잘생긴 사람들은 얼굴 값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 뭐 교감 선생님이랑 허락을 받고 그럼 네. 들어가면 되잖아요. 교감이 실질적인 권력이니까 그분을 넘으면 사이클로스 매년 하십니다. 아, 제가 오케이. 장담합니다. 매년 축제. 한번 갈까요? 교감실을 뚫으세요. 교감실. 강여고는요? 강여고. 강여고는 불러줘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죠. 따로 섭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바뀌었으니까 될지도 몰라요. 쫓겨났거든요. 이게 뭐야? 어? 강자 미리 말했어요. 축제 때 오세요. 축제 때. 아, 축제 때. 안 돼요. 3학년이 없어요. 축제할 때 불러주면 우리 가지. 아니, 나 서울로 뗄 거야. 불러주면 가죠, 축제 때. 재밌다. 축제 때 누구 왔다고? 랩하는 사람. 그 뭐지? 믹스넛? 내가 이랬는데. 네. 뭐지? 지금 여러분들은 네. 대책 없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책 없는 라디오 예예예예. 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해 주시죠. 대책 없는 라디오 DJ가 바보라네. 기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아 어떡하나 그냥 대책 없을 뿐. 네, 지금까지 대책 없는 광고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차돌이가 되고 싶은 안수영이었습니다. 어, 참 재밌네. 재밌네요. 아, 뭐. 아, 제가 봤는데 이 방송은 기타 분이 멘트가 팡 터지면 민섭 오빠 말이 팡 터지면 예, MBC 시청률 넘습니다. 아, 청취율 넘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세 마디 이상 해주세요. 세 마디 이상. 그러니까 DJ가 아 미소 오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오해랑 또 노래가 계속 겹치네. 계속 하시죠. 아 네 이번 또 노래를 하나 또 해야겠죠. 누가요? 제가 할게요. 제가 슬기님이 하시래요. 어찌 그리 예쁜가 아시죠? 아 모르신가요? 그러면 뻥튀기 아저씨께 할까요? 근데 기타가 준비가 안 됐어. 아 그래요? 비틀. 비틀리얼. 어찌 그리. 아 노래 하지 말자. 네. 그냥 뭐 얘기할까요? 우리는 말이죠. 밤이 깊었네. 방하면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갑자기 이 노래를 해야겠네.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그녀는 천사 같다면 바보라고 날 놀릴 텐가요? 그녀는 딴 건 몰라도 커피 드시죠. 커피. 정말 내가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죠. 혹시 말로 넌 느끼느냐 이렇게.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I'm not afraid to die.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데 좋다. 이번엔 좀 재밌게 불렀어요. 응, 괜찮은데. 어찌 그리 예쁘냐 너네. 참 예쁘다. 참. 아니야, 이거 너네 이뻐. 다 이뻐. 알아요. 평소에 하던 말이랑 틀리잖아요. 꺼져. 자, 우리가 지금 뭐 노래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사랑빛 나 모르는 아 어떤 거요? 한 그루 나무 넓은 하늘을 늘 꿈꾸지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이 내 품에 가득 알아보고파 나 푸른 한 그룹 나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로 나를 길러낸 이 고리 땅에서 나만큼의 그만큼의 그늘을 왜 머물러만 있는 거냐고 바람이 내게 물어보길래 고개 숙인 채 웃다가 속으로 웃다가 입새 하나 보냈네 우리 세상 숲속의 나무 어지러운 저 물결 앞에서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약속하는 것 부르르무 더욱 간직하느니 부르르무 깊이 간직하느니 그대여 우린 세상 숲속의 나무 감사합니다. 와, 형 3년 만에 불러본다. 많이 늘 형 잘하세요 역시. 3년 만에 불러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가자 빨리. 아, 네, 우리의 고3 친구들은 가야 된답니다. 자, 안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집으로 가시죠. 저 목욕하고 나중에 다시 올게요, 유민아였습니다. 격격주로 오겠습니다. 양키였습니다. 양키 고함. 어떻게 마지막 멘트예요? 네, 아쉽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슬기입니다. 네. 커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집에 간대요. 잘 가요. 네? 어, 너도. 여자친구 아닌데요? 네, 저도 가야 돼. 네? 네. 자, 단체 인사. 자. 자리야, 경례,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사요나라. 보고 싶죠? 그럴 줄 알아요. 보고 싶을 걸? 알고 있어, 내가. 다음에 온다니까 내가. 뭐 타고 가 너네? 내 다리 좀. 내 다리 좀. 슬기는 우리 근데 늦게 갈 텐데. 오 맞아. 네 일단은 뭐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네 우리 친구들 간답니다. 잠깐 잠깐 일시정지하고 방송 다시 그대로 할게요. 아 네 애들을 보내고 지금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지고 조용해졌어. 아 조용해졌죠. 네 애들이 어 민선이 오늘 애들 어땠어요? 굉장히 역시 네 활기차고 좋네요. 봄 같은데요. 아 봄 아 애들 근데 애들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저 아, 힘들 활기찬 거지 뭐. 네, 활기차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 바로 앞에는 슬기는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아무튼 시끄러웠어요. 그쵸? 네. 아 네 아무튼 뭐 다 이번 방송도 뭐 성공적이죠. 오 굉장히 네. 또 색다른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저 색다른 방송 대책 없지만 대책 없이 어떻게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의 매력이죠.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막 나가면 막 나가는 거고 그렇죠. 뭐,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네, 들을 사람 들으시고 안 들을 사람 뭐 어쩔 수 없죠. 뭐. 들으시는 분은 지금 끝까지 이걸 들으시는 분은 이걸 듣고 계시겠죠. 저 지금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피드백 좀 주십시오. 저희 목말라 있습니다. 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 언제 방송 또 하냐고 네, 계속 언제 올리냐고 그러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서 빨리 올려야죠. 네 이상 우리는 지금 현재 5월 15일 일요일 10시 30분 네 1시간 20분 지나갑니다. 네, 마무리할까 오늘. 네? 오늘 잘했다. 네, 잘했죠. 오늘도 고3 아이들의 마음도 들어보고, 네, 뭐 하고 싶은지. 그죠? 저는 올해는 네, 올해는 뭐든 하겠죠. 네. 자, 끝낼까요? 우리 올해의 네. 앨범 내야죠. 네, 올해 앨범. 그래, 자작곡. 자작곡 잠깐 할까요? 둘, 셋, 넷. 마시고 있네요. 나는 오늘도 라디오 대책 없는 라디오는 여기서 진행했어요. 라디오를 하면서 난 래퍼가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래퍼 예요 슬기님 예 래퍼 자장랩 하시죠. 나는 김슬기 영화 감독이 꿈이지만 다른 것도 하고 싶어. 연애도 하고 싶어. 뽀뽀도 하고 싶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연애를 할 수가 없었네. 그 사람은 이미 갔네. 미리 안 산대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높은 거 이게? 오케이 이런 느낌이구나. 집에서 이거 라디오 들으면서 가사 써야겠다. 네, 뭐 이런 곡은 완성되는데 작사가 안 됩니다. 작사가 안 되네. 아직 프렁크도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좋네요. 좋지 이 노래. 이게 벌써 유출이 되는 건데. 아. 오케이. 여러분들은 대책 없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진아 누나 뭐 하실래요? 출연하시죠. 어지러워. 기타 사셨어요? 소리 한번 들려줄래요? 50만원? 53만원. 둘이 뭐 한 거야? 나도 사고 싶다. 그쵸. 아무튼. 자, 이제 다음 방송은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대책 없이 진행할 거고요. 저는 뭐 대책 없으니까요. 그죠? 괜찮죠? 대책 없이. 네, 여러분들,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저희 사이클롭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놀고, 오늘 같은 분위기가 제가 좀 원했던 분위기라서 그냥 자유롭게 와서 자유로운 대화들 하고, 그게 처음 목표와 조금 비슷하게 가네요. 아직 이제 이게 일곱 번째가 됩니다. 벌써 나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 네. 맥스, 저 맥스 한 모금 먹고 오케이 캐시벨 꼭 사셔야 됩니다. 맥스. 아, 아니었다. 그쵸. 아, 시원하다. 그럼 뭐 형은 요즘에 근 일주일 어땠나요? 저번 주에도 물어봤지만. 근데 이번 주는 네, 뭔가 되게 은근히 한가했어요. 아, 저는 서울 갔다 오고 막 바빠서. 기타도 사시고 참. 기타 샀어요. 네, 민서님이. 이거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화장실. 그럼 자 화장실 가기 전에 자 화장실 가기 전에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님이 화장실이 급하답니다. 네, 급속도로.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사이클롭스 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클롭스였습니다.